허브스 뉴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1, 2유형 1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 예정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한양대학교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인원 급증으로 3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업 형태를 변경한 것입니다. 11월 24일 이후부터 이론 교과목, 이론 실습 교과목의 이론 수업은 인원에 상관없이 반드시 원격 수업으로 실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온라인 특강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4학년 취업준비생 전체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S취업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강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S취업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기 OK 생활장학금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한 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OK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하루 새 30여 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군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철원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간부 5명, 병사 26명 등 총 3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9일에서 13일 이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도 포천의 5포병여단 소속 운전병 1명이 20일 양성 판정을 받자 관련 인원을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군은 24일 0시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 부대의 장병 휴가를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전국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회식, 사적 모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공동기획한 패트릭 퀸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으로 모인 기금은 약 2,450억 원에 달합니다. ALS협회는 그가 기획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덕분에 루게릭병의 연구는 획기적으로 가속화됐고 환자들에 대한 돌봄 확대, 연구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천만 원가량의 불법 이득을 챙겼습니다. 담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SNS를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전문 의약품 40여 종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기업 건물 앞 인도에 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보안 요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건물 사무실에서는 A씨의 부인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